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간주 밤이 나 간주 간주 간주 간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를 받는 빛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 한번 드려갑시다. 어둠 밤 마음에 어둠 밤 Thank you.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1절을 하셔요. 1절을 하시고 아까 그렇게 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기부터 하시면 돼요. 자, 정신 놓지 마시고 자매님들 이쁘게 목소리 이쁘게 꾸며서 찬양과 많은